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최근 미국 남조선 행정협정에 따른 미군 유지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불평등성과 비법성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13일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조선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요 집회를 가지고 굴욕적인 성노예 문제 합의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조약을 눈감아준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